힘찬 정오, 힘찬 오후, 힘찬 라디오 남현용입니다. 풍경화를 주로 그리는 화가 박환 씨의 삶이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된 박환 씨는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오직 손의 감각만을 이용해서 여전히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록 직접 볼 순 없지만 잘 되고 있다는 믿음으로 마음속에 펼쳐진 자연의 아름다움을 완성시키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보이진 않지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들 때가 많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그림을 완성시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을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멋지게 펼쳐 보이실 그 완성품을 기대하며 오늘 오후도 성실한 사명자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오늘 첫 찬양,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아름답게 높여드리는 귀한 고백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동방현주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올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나 3월 22일 수요일입니다. 힘찬 라디오 오늘 첫 찬양 동방현주의 음성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손길로 인도하네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비록 두렵고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고 실패가 아님을 선포합니다. 1495님, 저는 25살에 뇌출혈로 왼쪽 편마비 장애인이 된 여성도입니다. 25살부터 장애인이 되어서 지금은 48살. 그때 결혼을 3개월 앞둔 시점이었는데 이 일 때문에 결혼은 취소됐고요. 그때 결혼하기로 했던 그분은 또 다른 분과 가정을 꾸려서 잘 살고 있습니다. 거의 25년이 넘도록 장애인으로 지내고 있는데요. 저에게도 성실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동반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질병, 선천적 뇌혈관 기형,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장애도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오랜 시간을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내셨을 텐데 어려운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주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불가능이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마음의 간구, 소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힘찬 가족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7044님,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 제목 올립니다. 저를 온전히 또 거룩하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시켜 달라고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저의 거룩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제 남편도 교회로 같이 인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셨는데요. 저는 7044님의 이 문자 사연을 두 글자로 줄인다면 소망이라는 단어, 소망이라는 단어로 압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더러움과 추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또 있는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겸손함, 또 아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회개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참 큰 죄인 것 같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이정민님, 요즘 사순절 보내고 있잖아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주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제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항상 주님인 것을 기억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또 보내주셨네요. 사순절이라서 그런지 주님 안에서 깊은 묵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참 도전이 되고요.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도 귀한 선한 영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힘찬 라디오 매주 수요일은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 또 나누고 싶은 찬양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말씀이나 또 하나님 역사하신 이야기들 좀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도 좋습니다. 자, 휴대폰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번호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카카오톡과 모바일 사연은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힘찬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단법인 와플에서 맛있는 큐티 문화 예술 매거진 와플터치 큐티집, 화장품으로 전 세계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코나드에서 아이로제 프로브라이트닝 4종 세트,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공부하는 커피랑 도서관에서 도서관 이용권, 예배하는 기업 오만푸드에서 킹즈 치아바타 핫도그, 나만의 사진과 메시지로 만드는 단 하나의 선물 감성드림에서 머그컵, 하나님의 지혜로 아기의 눈을 보호하는 누누스 수유 등에서 누누스 폴라 수유 등, 커피로 하나님 꿈을 이루는 바리스타 학원 커피 MBA 아카데미에서 드림커피 학교 과정 수강권, 도서출판 토지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더 바이블맵, 나침반 출판사에서 영생과 형통의 신앙 8단계를 소개한 책 최모세 목사님의 진리로 무장하자 도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두 곡의 찬양을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나의 죄를 씻기는 켈리 윌라드의 영어 찬송가고요. 이어서 쉐키나 찬양단의 힘찬 고백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Repay the debt of love I owe. 네, 3월 22일 수요일 힘찬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2시 35분을 막 지나고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 기도의 제목들, 사연들, 신청, 찬양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우리가 동역자들의 마음의 짐을 함께 나눠져야 하는 그런 사연들이 좀 도착을 해 있네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홍문정님, 힘찬 라디오 함께합니다. 딸이 기흉으로 수술하고 지금 퇴원해서 집으로 오고 있어요. 부드러운 국이 좀 먹고 싶다고 해서 미역국을 보글보글 끓여놓고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며 그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손모세 집사님, 기쁨이 넘치는 포근한 오후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심이 감사해서 그저 그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치는 오후네요. 우리 삶에 이거보다 더 귀한 기쁨의 조건이 또 있을까 싶으면서도 왜 그렇게 자주 잊고 사는지, 더 큰 기쁨을 왜 그렇게 또 찾아 헤매는지 참 돌아보게 되네요. 1263님께서요, 아이가 4개월일 때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가정도 어려워졌고요. 그때 저희 친정엄마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극동방송을 만났습니다. 주님 그리고 극동방송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늘 극동방송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게 찾아와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뿐입니다. 이제 형편도 좀 나아져서요. 가족들 이름으로 전파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살 길이고 희망임을 지금 저와 같은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극동방송 그리고 김장환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주님의 일만을 집중해서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어려움 가운데에서 오직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신 귀한 아름다운 이야기, 또 극동방송이 그 일을 가운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음에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0293님, 비록 지금은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우리 성도들이 아름답게 향유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까지 실존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3572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으로 남편과 저 둘 다 실직 상태에 있습니다. 20개월 된 아이도 있어요. 신랑이 어서 직장을 구하고 무엇보다 지금의 이 과정을 통해서 신랑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십시오. 고난 가운데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생애의 벼랑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뛰어내리면 떨어질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훨훨 날게 하시는 그 기적같은 역사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안혜진님, 최근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엄청 가까이 계신 듯해서 정말 신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요 근래 다시 주님이 또 멀리 계신 듯해서 점검 중입니다. 저에게 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 신앙을 성숙시키려 하시는지. 우리가 가까이 있었다가 멀리 떨어졌다가 하는 거겠죠. 우리 하나님 늘 그 자리에 변함없이 계신데, 하지만 우리 삶에,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죄가 있진 않은지, 또 내 신앙이 아직 덜 성숙한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같은 마음을 허락하신 건 아닐까 싶습니다. 김은희님 사연 함께 나눠볼까요? 수요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마 오늘 오전에 수요예배를 들으셨나 봐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방송을 듣습니다. 오늘 아침 수요예배 드리기 1시간 전에 전도를 나갔어요. 아이 학교 등교시키고 교회로 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로 무장한 후에 저희 교회 옆에 있는 지하철역에 나가서 지난밤에 열심히 포장한 전도용품을 건넸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예요, 혼자 전도 나간 게.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외롭지 않다는 마음으로 시작 때부터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선물 받지 않고 지나치는 사람들, 복음을 적은 사탕 간식 꾸러미를 외면하는 사람들, 그 등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눈물이 나서 전철역 안을 뱅뱅 울면서 돌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외면하는 그들,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다가다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덕분에 그래도 힘이 났던 하루였습니다. 수고하라고 말씀해 주시던 어느 젊은 여성분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다른 사람 주라고 하시던 어르신들, 저는 이제 1년 돼가는 개척교회 집사지만요, 힘이 나요.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 정말 귀한 도전이 되는 사연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정민님 청하신 찬양, 내 영혼의 그윽이 깊은 데서 열매의 음성으로 함께하죠. 내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노연욱님께서요, 오늘 사연마다 마음이 참 무겁네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한 게 아닌가. 우리가 마음이 무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짐은 우리가 질 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신 짐이기 때문이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오늘 소개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주님만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남현용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Yeah.